번째 단단아. Oh yeah. 기술보단 예술이, I love it. 실력보단 매력이, I love it. 품격보단 파격이, I love it.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, I love it. 자신을 love it. 여러분도 love it. 앞이 양옆 사람들 I love you so much. 남 걱정의 점은 짜셨냐, 네 시방밥은 짜셨냐. 생선을 먹을 땐 가시 발라먹어, 수박을 먹을 때는 씨 발라먹어.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.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드라 카는 분들 모여 이거 난 먹어.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oh yeah.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. 만사가 다 오케이야, 어절시고 엉해야. We like to party, baby. 너 안 팔아. Oh yeah. 개미보단 배짱이, I love it. 반칙보단 변칙이, I love it. 화풀이보단 뒤풀이, I love it. 선비보단 좀비가 좋아, I love it. 나의 팬, love it. 아티, love it. 앞이 양옆 사람들 I love you so much. 남 걱정의 점은 짜셨냐, 네 시방밥은 짜셨냐. 생선을 먹을 땐 가시 발라먹어, 수박을 먹을 때는 씨 발라먹어.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.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드라 카는 분들 모여 이건 난 먹어.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oh yeah.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, I love it. 만사가 다 오케이야, 어절시고 엉해야. Do what's up, I love it, I love it.